월요일부터 머리가 복잡하세요? 친구 문제, 이성 문제, 진학 문제, 용돈 문제, 가족 문제, 취직 문제. 너무 오랫동안 한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상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됩니다. 요즘 쉽게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끝까지 버티시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시 시작하면은 그 전의 삶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마음을 비우십시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중에서 실크로드의 테마입니다. just let me down. And sometimes I seem a little mad. But don't you know that no life could always be an angel? And when things go wrong, I seem a little mad. You know, sometimes, baby, I'm so carefree with a joy that is hard to hide. Then sometimes seems all I have to do is worry, and you're bound to see my other side. If I seem edgy, I want you to know that I never seem to take it out on you. Life has its problems, and I get my share. But that's one thing I never need to do, 'cause I love you. Oh, oh, baby, I'm just human. You don't have thoughts like any other one. Sometimes I find myself alone, regretting some little foolish thing, some simple thing I've done. But I'm just a soul whose intentions are good. Oh Lord,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다큐멘터리 실크로드 중에서 실크로드의 테마,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권기덕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 백현숙 씨, 그리고 서울의 동쪽에 계신 유채린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애니멀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였는데요. 이 곡은 스페인계 미국인의 애환을 그린 영화 아메리칸 미 중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국내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지만 작년 동경영화제에 출품돼서 많은 호응을 받은 영화라고 하죠. 자, 제가 첫머리에 월요일부터 글쎄요, 힘든 일 모두 뚫고 아주 힘차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김빠진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버리고 그리고 문제들을 좁혀가지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월요일 괜히 김빠지게 처음부터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아, 광주에서 어느 분이요? 참 수수께끼 같은 엽서를 보내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고독한 햄릿 할아버지 얼마 전에 수술하셨다는데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친구 푸치와 통나무, 어딘가에 있을 저의 불쌍한 반쪽에게, 마지막으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하셨네요. 자, 오늘은요, 서울 불광이동의 김용원 양, 그리고 서울 자양 3동의 김선영 양께서요, 조디 포스터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스웨딩.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영화 택시 드라이버 중에서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였습니다. 비 오는 뉴욕의 밤거리. 윈도우 브러쉬가 물기를 밀어내면 차창 너머로 한 사내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불면증으로 야간 택시를 모는 월남전 귀환병 트래비스죠. 그의 노란 택시 차장에는 뉴욕시의 온갖 모습들이 화려한 네온 사인빛과 함께 흘러갑니다. 밤거리를 목적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 호객 행위를 위해 길에 늘어선 창녀들, 지저분한 거리와 뚜껑조차 없어진 쓰레기통, 그리고 네온이 반짝이는 빌딩과 이그러진 빈민가 아파트. 76년 까니 영화제 그랑프리를 상한 마틴 스콜세스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는 이처럼 뉴욕의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문명 사회가 겪고 있는 인간 소외를 다룬 작품인데요. 특히 한 어린 배우의 충격적인 연기가 당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몸매가 다 드러나 보이는 핫팬티 차림, 챙이 넓은 모자와 짙은 화장기, 뉴욕 사창가의 10대 창녀 베시, 바로 조디 포스터입니다. 영화 중 나이랑 똑같은 14살의 나이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서 다시 매스컴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결과 영화 개봉 뒤에는 정신 감정까지 받았다고 하죠. 연기를 너무 잘한 결과가 병원으로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여하튼 이 역할로 조디 포스터는 가장 어린 나이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아역 배우는 성인 배우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영화계의 징크스를 멋있게 깬 할리우드 스타 조디 포스터. 그녀를 두고 미국 영화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람보나 터미네이터를 여성으로 바꾼 복사품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 히어로가 탄생했다고요. 꼬마 여장부 조디 포스터는 분명 히로인이 아니라 히어로입니다. 그녀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여성상은 남성들의 꽂힌 스타의 모습이 아니죠. 끊임없이 행동하고 인식하는 살아있는 여성 혹은 진정한 캐리어우먼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아카데미를 휩쓸었던 양들의 침묵은 그런 그녀의 진가를 확인시켜준 영화였죠. 특히 하니발 렉터 박사가 탈출하기 직전에 FBI 수사관인 클라리스, 조디 포스터와 철창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연기의 대결은 정말로 관객을 압도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누던 얘기의 내용이 어린 시절 클라리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얘기였죠. 한번 들어보시죠. Now, I will listen now. After your father's murder, you were orphaned. You were 10 years old. You went to live with cousins on a sheep and horse ranch in Montana. And one morning, I just ran away. Not just, Clarice. What set you off? You started at what time? Early, still dark. Then something woke you, didn't it? Was it a dream? What was it? I heard a strange noise. What was it? It was screaming. Some kind of screaming, like a child's voice. What did you do? I went downstairs, outside. I crept up into the barn. I was so scared to look inside, but I had to. What did you see, Clarice? What did you see? Lambs. They were screaming. They were slaughtering the spring lambs? They were screaming. And you ran away? No. First I tried to free them. I opened the gate to their pen, but they wouldn't run. They just stood there, confused. They wouldn't run. But you could, and you did, didn't you? Yes. I took one lamb, and I ran away as fast as I could. Where were you going, Clarice? I don't know. I didn't have any food, any water, and it was very cold. Very cold. "고도의 두뇌 싸움을 벌이는 식인 박사와 FBI 여자 수사관, 앤서니 홉킨스와 조디 포스터의 연기 호흡이 정말 전율을 일으킬 정도죠. 뛰어난 미모도 아니고 또 글래머스타는 더욱더 아닌 조디 포스터. 그녀가 그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양들의 침묵, 이 한편의 영화 속에 그녀의 성공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탁월한 선택 안목과 뛰어난 내면 연기, 그리고 똑똑한 처세술. 누구나 인정하는 조디 포스터의 강점입니다. 1962년에 태어난 조디 포스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연예계와 관련을 맺습니다. 어머니가 스테이지 마마, 그러니까 탤런트 에이전트였던 덕분에 3살 때 이미 광고 모델이 됐죠. 본격적인 연기는 7살 때 출연한 TV 드라마에서부터였고요. 영화는 72년에 나폴레옹과 사만다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그 뒤에 아역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미 5살 때부터 대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녀 자신의 재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역배우들이 펼치는 깽영화 먹스의 말론에서 그녀는 이미 마피아의 세계를 이해한 조숙한 소녀였죠. 이 먹스 말론은 알란 파커 감독이 아주 신참일 때 만든 영화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에드리안 라인 감독이 아주 신참일 때 조디 포스터와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4명의 10대 소녀들을 주인공으로 한 Foxes, 여우들. 이 영화의 테마 듣습니다. Fly Too High, 자니스 이안입니다. 2 자니스 이안이 부른 Fly Too High, 영화 폭스스의 테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싫고 좋음이 분명했던 조디 포스터는 영화 속에서도 그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맡은 아역들은 그저 귀여운 꼬마 역할이 아니죠. 대부분 인격을 지니고 있고 복잡한 성격을 지닌 아이입니다. 영화 앨리스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는다에서는 아주 태연하게 물건이나 음식을 훔치는 거리의 어린 불황아역을 했고요. 또 14살 때 출연한 The Little Girl Who Lives Down the Lane, 하얀 집의 소녀에서는 누드신 출연을 끝내 거부해서 언니 콘스탄스가 대역을 했다고 하죠. 고집 있고 똑똑한, 그래서 다루기 힘든 아역 배우였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 차곡차곡 관록을 쌓아가던 조디 포스터에게 슬럼프는 아주 뜻하지 않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가 실패한 사랑 때문에 암살극을 벌였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 조디의 요염한 모습에 반한 한 청년이 총격 사건을 일으키죠. 레이건 대통령 저격 사건. 범인 힌클리는 조디 포스터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일을 벌였다고 고백합니다. 저격범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조디 포스터. 이 일로 인해서 그녀는 한창 나이에 꼬박 4년을 집거 상태로 보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가 영화 외엔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죠. 예일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다시 영화계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모습으로요. 그녀의 재데뷔는 아주 멋진 결과를 냈습니다. 88년이었죠. 미국 여성운동단체가 그의 최고의 여성 영화로 추천했던 피고인. 이 영화로 조디 포스터는 오스카까지 거머쥐는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자신 역시 남성과 사회의 인습에 희생될 뻔한 피해자였다는 탓일까요? 어이없게 성폭행을 당한 여인 사라가 냉담한 사회와 법정에 맞서 투쟁하는 이 조디의 연기는 가히 폭발적인 힘까지 느끼게 합니다. 영화 속에 보면요, 조디 포스터가 폭행을 당할 때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범행을 부추기던 한 중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 사건 이후에 그가 우연히 조디를 만나고 그때 그녀를 희롱합니다. 그러자 조디 포스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차에 시동을 건 뒤 그 사내의 차를 가차 없이 박아버리죠. 그 장면 한번 들어볼까요? Sure you don't want to go out tonight? Huh? Oh, I got a smile. Well, it's a start. Hey, sexy Sadie, what about it? Hey, look, I told you I live with somebody, all right? I don't mind. I'm liberated. Well, I do. I mind. Because I do know you, sexy Sadie. You just got me mixed up with somebody else. Nope. You're the girl from the mill that night. I remember sexy Sadie. I do know you. Am I right? Hey, sexy Sadie. Hey, I know you. Oh, do I remember you. Hey, look, lady. Look, lady. Hey, wanna play pinball? Yeah. 영화 속에서 조드 포스터가 차를 박는 그 장면 굉장히 생생했죠. 이어드리신 곡은 The Accused 피고인의 End 타이틀이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오스카를 두 번이나 획득한 조디 포스터.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영화를 만들죠. 첫 번째 감독 작품 꼬마 천재 테이트, 리틀맨 테이트입니다. 그녀가 처음 감독 데뷔를 한다고 했을 때 헐리우드는 호기심 반, 비웃음 반이었다고 하죠. 아무나 감독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들의 반응은 역시 하는 탄성이었습니다. 천재소년 테이트를 둘러싸고 교육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어머니와 영재학교 원장. 이들이 엮어내는 인간관계를 아주 잔잔하고 치밀하게 그려낸 영화였죠. 또 꼬마 소년이지만 어린아이가 지닌 삶의 단면들과 고민, 이런 것들을 감동 있게 묘사했었는데요. 바로 조디 포스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추하는 것이었죠. 영화 리틀맨 테이트 중에서 듣습니다. 엘라 피츠럴드의 I Get a Kick Out of You. My story is much too sad to be told, but practically everything leaves me totally cold. The only exception I know is the case when I'm out on a quiet spree, fighting vainly the old ennui. I suddenly turn and see your fabulous face. I get no kick from champagne. Mere alcohol doesn't thrill me at all. So tell me, why should it be true that I get a kick out of you? Some get a kick from cocaine. I'm sure that if I took even one sniff, that would bore me terrifically too. Bu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every time I see you're standing there before me. I get a kick, though it's clear to me you obviously don't adore me. I get no kick in a plane, flying too high with some guy in the sky is my idea of nothing to do. Ye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every time I see you standing there before me. I get a kick, though it's clear to me you obviously don't adore me. I get no kick in a plane, flying too high with some guy in the sky is my idea to do. Ye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out of you. . 영화 속에서 꼬마 아들 테이트와 조디 포스터, 이 어머니가 춤추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그때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I get a kick out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였습니다. 난 진짜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진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의 관계와 그 속에서 생겨나는 절망, 기쁨, 이런 것들이 담긴 영화들을요. 절망은 끝없이 인간을 성숙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믿습니다. 이제 연기자의 틀을 벗어나 당당한 영화인으로 성장한 히어로 조디 포스터. 그녀에게는 항상 남을 감동시킬 만한 에너지가 넘쳐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 그리고 기대를 안겨주죠. 최근 국내에서는 그녀의 영화들이 차례로 개봉되고 있죠. 리차드 기어와 호흡을 맞춰 비극적인 사랑 얘기를 그린 서머스비. 이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이고요. 또 한 작품 시에스타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투문 정션, 와일드 오키드 등 에로틱한 영화로 잘 알려진 짤만 킹 감독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조디 포스터는 남편이 첫사랑 여인을 다시 만나자 불같은 질투심을 나타내는 부잣집 딸 마리아 역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 시에스타 중에서 듣습니다. Submission,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시에스타 중에서 Submission.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지난해 TV로 방영됐던 영화였죠. 역시 조디 포스터가 출연했던 정말 수채화 같았던 영화 Stealing Home, 추억의 첫사랑 중에서 Love 테마 And When She Danced 였습니다. 데이비 포스터와 마릴린 마틴이 불러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인사는요. 지금 드리고요. 이어서 두 곡 연달아 들으시겠습니다. 대구 지산동의 박주란 씨, 서울 양평동의 정심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설원숙 씨, 경북 고화면의 최윤정 씨, 고맙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두 곡 연이어서 편안하게 감상하십시오. 지난 주말 TV에서 방영됐던 영화들,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푸치니의 자니스키키 중 오미오 바비노가로,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와 이어서 들으실 곡은 Heartburn, 비디오 제목은 제2의 탄생이고요. TV 영화 제목은 애증의 세월이었죠. 메릴 스트립과 잭 니콜슨이 주연했던 이 영화 중에서 칼리 사이먼이 부르는 It's Bitsy Spider. 두 곡 연이어 나갑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